바보처럼 내가 왜 울어. 어쩌다가 함께 듣던 노래가 들리면 혹시라도 눈물이 나겠지만 흘러내린 눈물일 겁니다. 나도 몰래 흐르는 눈물. 당신 당신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. 내린 비에 젖었을 뿐이야. 추억만 남기고 떠난 님인데 바보처럼 내가 왜 울어. 어쩌다가 했던 그때가 생각나. 하염없이 눈물이 나겠지만 그건 아마도 내가 미웠어. 흘러내린 눈물일 겁니다. 나도 모르겠어.